따라 데이드리머 지금 네 눈앞에 너의 시공간을 멈출 새로운 판타지 네가 날 불러 간절히 원할 때 네 맘 보고 세 번째 감각을 깨울게 난 달콤한 poison 난 거부하거나 피하는 건 no choices 네 호흡이 네 체온 네 불가체 날아오는 걸 아니 너가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에 I'm alive 미로 왕같이 날 이끌어준 건 너야 right. Yeah, right 내 목소리가 변하길 바래 너의 귓가에 또 마음 안에 넌 상상해 내가 만들게 꿈꾸던 모든 게 다 가능하게 감정이 계속 넌 걱정 마 끌리는 대로 믿고 나를 따라와 숨막힐 듯한 fever 'Cause we were so good 이제 멈출 수 없어 내 맘에 올라타 난 달콤한 prison 넌 달아날 수도 숨을 수도 없거든 길들여져 내 품에 더 깊숙이 빠져드는 걸 알아 True fantasy